할렐루야. 예. 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 우리가 그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물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물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죠. 예. 그 기기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그 기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안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바이러스를 먹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 원래 그 기기 안에 필요치 않는 그런 바이러스를 먹었기 때문에 먹었을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그 바이러스 먹으면은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컴퓨터가 먹통이 돼요. 예,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창조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그러한 귀한 창조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이런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프로그램 말고 다른 외부에서 침입된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것들이 사람 안에도 우리도 수시로 그런 바이러스들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것보다 이 바이러스와 같은 우리가 그 살면서 경험이나 또는 뭐 학습된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 환경에서 온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것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노출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만의 어떤 기본적인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1과 1 플러스 1이 2라고 하는 기본적인 도식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 플러스 1이 3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 플러스 1이 4라고도 인식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맛있는 된장찌개를 정의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맛있는 된장찌개란 부드러운 맛이어야 된다라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다. 청양고추가 하나 들어가서 톡 쏘는 맛이 나야 그게 된장이지.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만의 도식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고정관념 또 사고방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영적인 이 삶에 있어서도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식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인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든지, 또 목회자는 뭐 이래야 된다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은 이래야 된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뭐 이래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다 각자 다른 자기만의 그 고정되어진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식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속하게 되는 환경이나 관계 뭐 또 우리에게 드러난 이제 다양한 지식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내면에 이런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도식들이 다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 옳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관념이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옳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갈등이 없어야 되겠죠. 무리가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상황과 이런 환경에 부딪힐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내면에 특히 이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그 잘못되어진 그런 도식들, 그 영향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자리 잡고 있는 고정된 관념이라든지 사고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그런 도식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땐 괜찮은데 이 삶이 조금 어렵고 우리 삶의 이 자리가 위태위태할 때는 어려움이 줄줄 때는 이것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되어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학습되어진 그런 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이런 기본 도식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이 불완전한 것들이고 또 내가 경험되어진 것들이 불완전한 것들이고 내가 결론 내려진 것들이 그 불완전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생각과 이 관념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이 고정된 관념이라든지 왜곡된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프로그램이 아니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원래 프로그램이 사실 망가졌어요. 망가졌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우리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또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프로그램은 망가졌지만 다시 그 프로그램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잘못된 이런 도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부터 들어온 것이죠.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만들어진 이제 변질된 프로그램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또 도식에 부딪히는 상황이나 또 다른 의견들을 만나면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주님의 계획에 대한 고정관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이라든지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계획에 대한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고상하게 진행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는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일은 주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탄하고 순조롭게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도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어려움이 있겠느냐?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행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일일 때 그것이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예. 시련은 우리가 세운 계획 속에서나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는 일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이제 이런 도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시련이 오면은 예, 그리스도인들도 당황해야 합니다. 예, 혼란스러워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예, 혹시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로 먼저 이제 화살을 돌리는 거죠. 예, 나에게 먼저 화살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책하고 또 혼란스러워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했을 뿐인데 왜 어려움이 오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되고 당황하게 되고 의문이 들고 질문이 생기고 주님의 부재를 느끼고 낙심되고 주님으로부터 거절감이 느껴지고 예,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잘하냐고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네. 제가 그대로 느꼈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 순탄함과 고상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영적인 미혹과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내분과 미움과 불법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예, 우리의 이해가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오직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예, 주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진 이 도식이 잘못된 고정관념, 예, 우리가 학습되어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학습되어지고 받아들인 그런 지식들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고정관념, 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그 도식이 그 불완전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이런 불완전한 도식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문제나 내용을 해석할 때 우리가 가진 도식이 아니라 말씀을 해석의 기반으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자신들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까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평화로운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 사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종말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온 세상의 종말의 때가 아니라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그날, 주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그날을 그날을 예수님이 왕으로 쓰시는 그날로 이해하고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6장 4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이렇게 기억나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해석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막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째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 세대에 맞이하게 될 일들이죠. 귀한 것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짝퉁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10년 전만 해도 걸핏하면 뉴스 가운데 하나 등장하는 게그 짝퉁에 대한 뉴스였거든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짝퉁들이 뉴스에 가끔씩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짝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짝퉁들이 있긴 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거짓된 진리. 예.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진리. 예. 뉴스나 도덕이나 이런 것도 사실 진리가 아니죠. 예. 이런 거짓된 진리들. 또 심지어는 이제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렇게 포장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역사 속에서도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겠어요? 예, 사단이죠. 사단이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고통이고 파멸이죠. 예,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 역사를 보면은 이온 세계는 이 재난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계몽주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 이성을 발견한 인류가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흥분되었던 그 사람들을 돌려놓았던 것도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 그 참혹한 전쟁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근과 지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고통이 주어지면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오는 환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주님께서 재림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세계에는 4분마다 한 명의 순교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73억의 세계 인구 가운데 정말 복음적인 사람은 9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직 선교는 먼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통계에서는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종족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일이 이제 20% 남았다. 예, 이제 임박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그런 통계를 내는 또 선교단체도 있어요. 미전도된 종족이 세계 인구의 20%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가 완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무슬림이나 힌두교, 불교 등의 근본주의자들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현상 또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러나 본격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혼란스러웠지 않겠어요? 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왕좌에 오르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는데, 제자들의 생각이었는데,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거였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복음은 정말 귀한 것인데, 왜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 가는 그 과정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고맙게 받는 것이 상식인데, 왜 인류는 이 기본적인 상식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잖아요. 감사하면 감사하며 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그 복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가진 복음인데, 보물과 같은 것인데, 그 귀한 보물이 전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땅에 왜 이렇게 어려운 엄청난 환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는 똑같이 적용되는 현상인 거예요. 예,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현상은 꼭이 마지막 때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겪어져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인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에 갈수록 중요한 것은 더 험난하고 더 시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이미 가진 도식과 진리가 충돌되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올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진리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도식 안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사 내가 가진 고정관념,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들, 그것보다 진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그 기반은 진리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일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견디는 일이에요. 견딘다고 할 때의 의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 기다린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이 끝내는 시간은 우리가 끝내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끝내는 것도 아니에요. 끝나는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내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싸움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 순간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진리와 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된 진리와 주님이 주신 진리,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예, 분별하면 견딜 수 있어요. 진리를 선택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우리가 진리를 선택했을 때 견뎌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견뎌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어서 들어올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생명이 되죠. 예,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견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 하루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것은요 하루만 견디면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하루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예, 매일같이 하루만 견디면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사는 존재임과 동시에 일일 일생 하는 존재예요. 예,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년 계획 세우고, 3년 계획 세우고, 10년 계획 세우고, 40년, 50년 계획 세워가지고 저에게 보여주신 분도 있었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내가 확인하고, 그 비전을 받고, 영으로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면서 일일일생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견디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대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비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용도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나의 부르심에 대한 내 안에 그 부르심이 확인되어지고 그 부르심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웅덩이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으로 밀어넣는 주범은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예,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고요. 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이전에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그 왜곡되어진 잘못된 도식입니다.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사고방식들, 우리 안에 들어온 잘못된 지식들, 신앙의 지식들, 이런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불완전하고 잘못되어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할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도식은 우리가 만들어낸 도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깃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깃발을 지금 따라가고 계시는지요? 예, 진리 되신 주님, 그 진리의 깃발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